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슬슬어 피오면 가리워주고 슬슬어 눈오면 담아가 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정든 시선은 밤 깊도록 요람에 머물러 있고 기적으로 이끄는 힘찬 손길은 밝은 길만 펼치어 주네.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 이 땅의 그네로운 강이 있어라. 열백골을 태어나 다시 산대로 그 품에만 우리 살리라.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위대한 강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간절한 마음. 기실까 자애로운 우리 원수니 달려가 뵙고파 그 말씀 듣고파 못윤기게 그리워지는 뵙고 싶어 기다려지는 이 마음 아 그 언제면 배우냐 우리의 원수님 생각뿐이요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배우며 이혼을 계속하여 너리 청춘성가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나의 어머니시여. 찾네 단기 가도 먼저 찾네 나를 두고 제일 먼저 마음 쓴 품이었어 단기여 나를 그처럼 다정히 보살피랴 온 세상 다 준대도 내 못 받으니 그 품에 사는 때도 그리워라 내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품이어서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나를 그처럼 소중히 지켜주랴 천리가 변한데도 변신 모르니 그 품만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